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다음에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말이죠. 왜 제가 여기서 아마도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네, 이 첫 제사를 드렸던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제사 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24절의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립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반, 경외하는 마음 반, 놀라움 반 그 마음으로 이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에 그 영광이 나타나며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제사를 다 받으셨다고 이걸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제사를 기뻐하시며 직접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왜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이응지읒. 이응지읒이 뭡니까? 아, 잘 모르시죠? 인정입니다. 인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 아론의 첫 제사 인정. 이스라엘의 첫 제사 인정.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 애굽의 노예였던 그 상태에서 아직도 심리적으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힘들 때마다 어떤 말을 했죠? 아, 이럴 거면 나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니? 모세야, 이럴 거면 그냥 나를 도로 애굽으로 보내줘.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었고 애굽에서는 이렇게 목이 마르지도 않았어. 날 다시 애굽으로 보내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그 아론과 그 아들들도 자신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담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인이 이 제사장의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거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첫 제사를, 특별히 이 제사장이 세워지고 처음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졌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받아졌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지도했던 모세는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초심이죠. 첫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며 감격하고 기뻐했던,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졌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받아졌구나. 이 마음과 이 기억, 이 첫 마음,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기적과 온갖 능력을 다 베푸셔서 자신의 그 능력을 다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이었고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시고, 또 그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 노예였던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만나며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하여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을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첫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제사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이고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읽으신 성경에는 그런 아론의 아들들이 감격했다, 아론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뭐 그들이 뭐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그 첫 제사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012년 7월 1일 주일.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죠. 7월 첫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당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부목사들도 성찬식 인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인도합니다. 그래야 담임 목회할 때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2012년이면 안수받은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찬식을 딱 맡기시는데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노회에서도 보고 첫 번째 교회에서도 보고 또 그 목사님이 하신 것도 봤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찬식 인도하는 걸 많이 보기도 했고 옆에서 보조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어느덧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순서가 나오는 예식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예식서를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분병 한 장 앞뒤로 만듭니다. 그리고 분잔 앞뒤로 한 장 만듭니다. 왜요? 그 예전 첫 번째 교회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흰 장갑을 끼잖아요. 흰 장갑 끼고 이 예식서가 안 넘어가가지고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딱 흰 장갑을 끼고도 들 수 있도록 한 장으로 딱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성찬식 중간중간에 읽을 성경 말씀도 다 따로 준비해서 다 타이핑 해놨습니다. 그리고 순서순서마다 성경에 다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성찬식에 앞서 말씀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성찬식의 그 모든 풍성을 담아서 정말 이 제가 아는 모든 그 지식들과 교리들을 다 담아서 몇 달 전부터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아마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강단에 서서 성찬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제 상태가 막 이상한 거예요. 막 여 밑에서부터 막 뭐가 막 치밀어 올라요. 막 뭐가 막 치밀어 오르고 여기가 바바바바박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찬 예식에 들어가서는 제가 더 이상해졌어요. 무슨 정말로 그 술 취한 사람처럼, 혼미한 사람처럼 혀도 꼬이고 몸은 계속 떨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이 성찬식을 인도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빵 조각 그리고 잔을 들 때도 정말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것처럼 덜덜덜덜 떨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게 분병 분잔하는 동안에 제가 이사야 53장을 낭독하려고 준비해가지고 낭독하는데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기가 떨리면서 울컥울컥하니까 거의 목이 메어가지고 정말 그 계속 목소리 삑사리 나면서 막 울컥울컥하면서 막 제대로 낭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 제가 성찬식에 수십 번 참여해 보았고 많은 성찬식을 제가 경험해 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신출레기 목사가, 목사 안수받은 지 몇 달 안 되는 이 신출레기 목사가 성찬을 처음 인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저에게 은혜와 감격을 더 많이 부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진짜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성찬식이 망쳐진 게 아니라 저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아, 저게 성찬이구나. 그래서 저는 더 감사했죠. 더 용기를 얻었죠. 아마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마 이 목사직을 관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몇 번이나 관두려고 했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도 될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성찬에 대한 첫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 목사를 관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제일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석 달이 채 안 됐을 때 김민철 목사님이 부결되셨죠. 혼자 남아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성찬 주일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성찬식 그냥 이번에 넘어갈까요? 근데 저는 넘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요? 저는 그 성찬식의 은혜를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다. 이 성찬식이. 그 성찬식에 저의 그 첫 성찬식 집례의 감동과 은혜를, 그 마음을, 그 초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로님들에게 아, 저 성찬식 인도해 본 경험이 있고요.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정말 그 첫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보영 목사님 위임 투표가 가결이 돼서 저는 정말 기쁘고 정말로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딱 가결됐을 때 저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했다. 그동안 잘 참았다. 수고했다. 앞으로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제일교회에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도 그 이보영 목사님 그 위임 투표 때 그 찬성에 투표를 던진 그 첫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임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시며 또 어떤 분은 눈물로, 어떤 분은 막 가슴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우셨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민수기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그것이 좀 더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초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번 설교 제목을 잡았죠. 왜냐하면 언제나 초심처럼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첫 마음, 그 초심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사역을, 그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 첫 마음, 그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흠양하셨던 그 기억과 그 은혜와 그 감격, 그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아론의 아들 둘이 죽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직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첫 기억, 첫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이루어졌던 이 첫 제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이 일만 하다가 죽을 운명이었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도 죽지 않는 그런 운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막과 제사를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의미가 이 첫 제사와 이 첫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반응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것. 사랑이란 초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대에 불붙는 사랑, 그걸로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때에 정말 순수하고 불붙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심 위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좋은 기억도 쌓이고 나쁜 기억도 쌓이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게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초심이 있었기에 만났고 그 초심이 있었기에 결혼했고 그 초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초심을 기억하고 그 위에 많은 기억들을 쌓아가면서 그 초심을 복습하고 반복하며,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것을 오래 참으며 한 겹씩 한 겹씩 쌓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성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단순함이다. 구글 홈페이지는 15년째 만들다가 만 듯하다. 하지만 15년째 바로 오늘까지 그 휑한 홈페이지에서 매일 수십억 명이 검색을 하고 있다. 애플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폰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렇듯 지금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기업의 공통점은 심플, 단순함. 그 단순함은 그 기업의 리더들이 가진 철학이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애플의 제품을 많이 쓰는데 정말 단순합니다.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정말 단순한 데다가 정말 그 단순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것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뭐 특정 업체와 비교해서 그렇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네이버 같은 포탈은 자기 마음대로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제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글을 이용하는 대로 구글로 갈아타고 있죠. 유명한 조각가 로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은 완전이다. 완전에 이르는 방법이 뭡니까? 단순함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이라는 사랑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것. 단순하게 초심을 기억하는 그 단순함. 거기에서부터 이 사랑의 온전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소유리 문답의 한 파트를 끝내고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단순하게 그리라고 했더니 어떤 애는 정말 단순하게 그렸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성의 없이 단순하게 그렸죠. 그런데 이런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네, 이거는 우리 6학년 아이가 그린 건데요. 그 단순하지만 그 속에 이 소유리 문답의 진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또 다음이요? 아, 네, 그 전에. 이거는 우리 황 집사님 손녀가 그린 건데 자기만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쓴 것은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네, 아무튼 잘했어요. 그 다음 또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요 우리 주혁이가 그린 건데요, 홍 집사님 손자죠, 주혁이가 그린 건데 진짜 단순하지만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게 다 담겨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다음 네, 이것도 그 홍 군사님 손자죠? 네, 민준이 1학년입니다. 1학년이 이렇게 그렸어요. 소유리 문답에 자기 배운 거를 자기가 이렇게 그렸어요. 또 그 다음이요? 네, 이거는 우리 지우가 그린 건데 지우는 정말 6학년이라 그런지 생각도 많고 정말 단순함 속에서 그 진리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보여주시면 네, 이거는 이거는 원우가 그린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원우가 그렸던 참 단순하지만 그때까지 배운 거를 전부 다 담았어요. 그 다음이요? 이거는 우리 미숙쌤 백미숙 양이 그린 건데요. 여긴 또 제가 창조를 강조하니까 창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이요? 여기는 시은이가 그린 겁니다. 유시은. 유영규 지사님 딸이죠. 시은이도 정말 제가 이거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또 다음이요? 네, 이건 정말 제가 최고로 꼽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딸인 혜성이가 중고등부 때 그렸던 마인드맵입니다. 정말 단순한데 정말 모든 진리가 이 소유리 문답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순함이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단순함이 완전이다라는 그 로댕의 말에 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고수는 단순합니다. 고수는 단순합니다. 신앙의 고수도 단순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단순하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단순함이 그를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단순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정말 복잡다단한 그 손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이 그 안에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아론과 그 아들이 드린 이 첫 제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단순한 그 마음, 그리고 제가 첫 성찬 집례 때 느꼈던 그 마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마음,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 이보영 목사님 위임 투표 찬성을 던졌던 그 마음,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믿음의 족보에 보면요, 정말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요,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인데 왜 이토록 단순하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녹 아닙니까? 에녹? 에녹은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초심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초심을 가지고 300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며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삶이 명품의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이 신앙의 고수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란 초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초심을 기억하면서 그 위에 단순하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현실, 우리 모두의 육신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